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창립 52세 점에서 주조 아세안위원회에서는 8일 평양의 대동강외교단 회관에서 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. 위원회에는 김용재 대외경제상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습니다. 주조 아시안위원회 의장인 밤방 시엔드라스토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, 밤비에퉁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, 폰캄 인타부아리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, 신 분투온 캄보자 왕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아세안 나라 대사관 소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